손군 봉화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11일 함흥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함흥시 안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함경남도와 자강도 사이 남자축구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함흥, 평성, 사리원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10여 개 종목의 경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